50 languages. 2. 둘. 둘. 아이라. 가족 구성원. 가족 구성원. 알제드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알제드. 할머니. 할머니. 호와 와 히야. 그와 그녀. 그와 그녀. 알아브. 알와리드. 아버지. 아버지. 알옴. 알와리다. 어머니. 어머니. 호와 와 히야. 그와 그녀. 그와 그녀. 알이브. 아들. 아들. 알이브나. 딸. 딸. 호와 와 히야. 그와 그녀. 그와 그녀. 알아흐. 형, 오빠, 남동생. 형, 오빠, 남동생. 알옥트. 누나, 언니, 여동생. 누나, 언니, 여동생. 호와 와 히야. 그와 그녀. 그와 그녀. 암, 할. 삼촌. 삼촌. 암마, 할아. 이모, 고모. 이모, 고모. 호와 와 히야. 그와 그녀. 그와 그녀. 나흐누 아일라. 우리는 가족이에요. 우리는 가족이에요. 알 아일라투 레이셋 사기라. 가족이 작지 않아요. 가족이 작지 않아요. 알 아일라투 케비라. 대가족이에요. 대가족이에요.